사랑한 그 누구가 기다릴 것 같아서 설레는 가슴에 보라색 꿈을 안고 처음 가는 이 길이 정답습니다. 호랑나비 춤을 추는 길 뱀마 타고 왕자님이 반겨줄 것 같아서 공연이 수줍은 얼굴을 붉히면서 처음 가는 이 길이 정답습니다.